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이었었는데 2015년이 됐죠? 예, 네, 뭐 세대는 되는데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날짜가 하루 좀 바뀌었죠. 뭐. 예. 그래도 그런 거 실수하잖아요. 그 일기 같은 거 쓰실 때나 기록하실 네. 때 2014라고 적다가 막 지우고 다시 쓰고. 어, 그럼요. 그거 새해 되면 항상 조심하셔야죠. 자료 그렇죠. 만들 때 그 밑에 연도 같은 거 위에다 연도 같은 거 쓸 때 잘못 쓰고. 네, 맞아요. 뭐 한 달 정도? 네. 뭐 한 달 일주일 정도는 더 그런 거 갈 것 같아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녹음하기로 했었는데 지난주 제가 아프는 바람에 예, 뭐 한 주 정도 빠질 수도 있죠. 예, 네, 그것도 좀 건너뛰게 됐고 예. 요즘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다 동일하시겠지만은 그 아이블로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죠. 파일이 올라가는 있죠. 예. 네, 아직까지 파일이 올라가는 있지만 서비스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거 이전하는데 저희도 조금 고심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검색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검색이 돼요. 아, 유튜브에서는 돼요? 네, 유튜브에서 저희 방송 검색은 되죠.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 드리는 히어로는 네네.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가시나? 지금? 등록이 돼요? 아, 팟캐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네, 등록됩니다. 아. 네, 저희 지난번에 했었던 3부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다행히. 네, 확인을 끝냈고요. 아마 4부부터는 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팟빵은 끊은 것 같은데. 근데 요거 좀 제대로 되면은 네. 저희가 거의 뭐 무료로 쓸 수 있는 팟캐스트 하나 등록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잘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방송 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2015년이 됐으니까요. 이번에도 역시 또 세 가지씩 서로 이슈를 정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우님 쪽에서 더 재밌는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구하긴 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요즘에. 네. 성우님 쪽에서 먼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애플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 2015년에 뭐가 나올 거냐 뭐 이 얘기인데 2015년에 뭐 당연히 나올 애들은 있죠. 지금 뭐 항상 트렌드상 애플의 이제 6S가 나오겠죠. 이제 6X 플러스나 6S. 어, 아이폰 6X 아니면 발음이 더네. 6S 아니면 S. 플러스. 네, 뭐, 그, 아이폰, S가 두 번, 6, 뭐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아이폰 시리즈는 분명 S가 붙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한간의 소문에 4인치짜리가 나올 거다. 이런 게 있죠. 아, 맞아요. 컴백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 내부적으로 좀 말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좀 사이즈 큰 게 나와서, 이제, 기존에 그, 작은 사이즈를 좋아했던 사람들한테, 불만이 많이 접수돼서, 그걸 좀 재검토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헛소문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알 것 같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플 항상 그러니까. 아 근데 확실히 그 폰이 좀 그 6 보였잖아요. 네네. 6 플러스 같은 경우에 아예 그 뭐랄까 그 버튼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두 번 터치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손으로 좀 어플리케이션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네, 위치가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있죠. 또 불편하다는 거죠 한 손으로는. 그러니까 어차피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4.5인치 넘으면 잘 안 돼요. 어차피 그 정도 넘으면은 원핸드 오퍼레이션 힘들어지고 4인치도 끝에는 안 되니까. 네.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한 5인치까지만 간신히 될까 말까 하고 5.5 정도 되면은 원핸드 오퍼레이션 안 되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폰도 5.5이기 때문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럼 성우님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금 좀 애매한 게 기존 같으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팀쿡이 한 이후에 예상 외로 의외의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겠다. 세 가지 제품군으로 오히려 가야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면을 또 생각하면은 그 기존의 6에 그 5C 같은 버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질을 바꿔가지고 좀 저가 네네. 재질로 갈아서 지금이 금속 재질이잖아요. 금속 재질 원가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좀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재질만 조금 내려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5C가 그닥 성공한 건 아니라서 그렇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죠. 예. 어쨌든 뭐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뭐, 애플이 일단은 그 6로 가면서 좀 제품이 지향하는 바가 5랑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일단 애플 페이 같은 것도 이제 좀더 확산이 될 텐데, 네. 그 제품이 이제 그 기존에 그냥 폰이었다면은, 이제는 결제수단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더 많이 퍼졌고, 그리고 애플 워치가 이제 한 5월, 예상엔 한 5월 정도 될것 같은데, 제 직감엔 그냥. 네. 어디서 근거 자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오월이요? 4월이나 5월이 될것 같은데, 현재 예상으로 다들 그렇죠. 2분기 한 초나 중반쯤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쯤 나오게 되면은, 이제 폰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이제 몇 가지 조금 한정이 되겠죠. 이제 조금 줄어들겠죠. 폰으로 할수 있는. 그러니까 폰으로 꼭 해야만 하는 게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뭐 5C 같은 형태의 그 6C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플워치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애플워치가 이제 나오겠죠. 애플워치는 뭐 다는 거죠. 뭐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42mm, 뭐 38mm 뭐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그다음에 스트랩 따라서 제품 가격이 확확 바뀌고 스트랩 그러니까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많이 바뀌죠. 이제 이번에도 뭐 그건 다이아몬드 조금 나온다는 얘기고요. 38만 그건 이제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네. 공식적으로 나오는 골드 에디션은 한 $1,000 정도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 기본은 38만 한 349불이 기본이고 이게 이미 다 공개가 된 거예요. 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고요. 애플워치 너무 얘기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예상해 보면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맥북 에어의 12인치 버전. 레티나 12인치 버전. 12인치니까 레티나 12인치. 아, 앱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맥북 에어가 나올지 맥북이 네. 12인치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 그러니까 맥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부족하. 근데 맥북 에어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맥북 에어 12인치가 레티나를 달고 나오겠죠.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인텔 칩들이 최근에 나온 게 브로드웰인데 걔가 아무래도 좀 전력 효율이 좋아요. 네. 배터리도 길기 때문에 더 얇은 사이즈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러면 뭐, 맥북 에어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에어가 나올 때가 된것 같기는 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동안의 제품도 12인치가 그렇고. 나오면, 이제 11인치와 13인치 이제 두개 중에서 하나가 죽어버리든지, 둘다 죽든지, 12인치라는 사이즈의 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에어라고 보면, 에어. 그죠? 이 뭐냐면 11인치는 작아서 좋다고 하지만 12인치는 사실 뭐랄까 그런 휴대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12인치는 적당히 작아요. 제가 그리고 쓰는 게 11인치인데, 11인치 쓰면 확실히 휴대성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데, 예. 약간 아쉬운 게 이제 그거거든요.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작다. 좀만 컸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근데 그렇게 되면 13인치가 되버리니까. 12인치가 되면 레티나를 박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레티나를 박게 되면 이제 쪽, 물론 매의 눈이 돼야지, 이제 눈이, 매의 눈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쓸만한 기기가 되지 않을까. 예, 하여튼, 근데 12인치가 나올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아이패드, 그, 전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전설의 제품이 이제 아이패드가, 현재 이제, 그 뭐야, 에어랑, 그리고 미니 계열로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네. 과연 그 위에 하나가 더 나올 거냐 상위 버전이요. 상위 버전이 나올 거냐 라는 게 이제 또 관건인데 지금 상위 버전이 만일에 나오게 되면 글쎄요 그게 12.2인치라고 이제 막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큰거 나온다고 얘기 나왔었죠. 네, 12.2나 12.9인데 12.2인치 정도 사이즈는 사실 교육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는. 왜냐면 그게 거의 A4 사이즈에 가깝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트 사이즈에 가까운 화면 사이즈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아이패드도 작진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 정도 크면은 사람, 그 애들이 이렇게 뭔가 교육용으로 쓸때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편할 거고 그러긴 하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12인치 애플 아이패드면은 맥북 에어랑 똑같아요. 그렇죠. 맥북 에어의 키보드 없는 버전이 되는 거죠. 거의 사이즈론. 그렇죠. 아직 제가 지금도 들고 iOS만 다니는 되는 거. 게그 애플 아이패드 에어에 키보드 붙여 갖고 다니잖아요. 네. 얘하고 맥북에어 11인치랑 두개 놓으면은 비슷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태블릿의 특징이고 노트북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네. 태블릿은 아무래도 소비형 기계고, 그쵸. 그리고 뭐랄까, 노트북은 생산성이 아무래도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성 기계로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아,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까지 나오면 근당 청하겠네요. 얼마 전에 나왔었던 거, 그 펜. 그쵸, 그 디지털 펜 그쵸. 만들겠다는 거, 특허냈다는 거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디지털 펜은 아마 만들까? 애플은 아, 특허내면 나왔으면 반하는 거 좋겠어. 되게 많이 해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걔는 종이랑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거, 종이에 상관없이 쓰기만 하면 인식이 되는 얼마 그 디테일한 테이블릿이죠. 특허 내용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현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게. 네. 네, 뭐 그렇게 될것 같고. 그리고 애플이 이제 아무래도 헬스케어 좀 내년에 많이 강조할 거고, 그죠? 헬스케어 많이 했고,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그쪽 생각해요, 그냥. 빛을 먹었기 때문에 음악 스트리밍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애플 TV 다음 버전도 예상할 수 있고요. 지금 애플 TV 다음 버전이 작년에 안 나왔죠, 아마? 안 나왔죠. 네, 그래서 다음 버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뭐, 이 정도가 내년에 예상되는 애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애플에서는 그런 거 내놓지 않겠죠? 크롬캐스트 같은 거?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왜냐면은, 일단 애플 TV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것 같고, 그리고 비싸서. 애플 TV의 역할을 늘릴 수도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애플 TV를 집에 허브로 쓸 수도 있어요, 완전히. 애플용 허브. 그렇게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크롬캐스트 형태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별로 지향하지 않을 것 같고. 좀안 맞기는 하죠. 예. 네. 예, 썬데라도. 하여튼, 뭐, 이 정도 생각해 봤어요. 네, 뭐, 기사들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좀 기대가 되는 거는, 뭐죠, 그럼? 아이폰이랑 맥북 에어가 메모리가 4기가대가 나올 것이냐. 드디어 커지는 건가요, 나 그러면? 4기가대 나오면 사. 4기가 나오면, 왜냐면 지금 64비트죠. 64비트 체계가 됐기 때문에 메모리는 이제 쭉쭉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기가 나오면, 퍼포먼스 죽일 것 같아요. 현재 4기가를 달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떤 없어요, 것들이 현재. 있죠? 없나요? 예, 그 현재 없어요. 아너폰인가 그게 4기가 아니에요? 잘, 아라는 아직, 네. 아니, 아너폰인가 있었어요, 중국 거. 중국 거? 네. 중국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하도, 네. 알려진 게 별로 없어서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4기가 램을 넣는 폰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걸 박으면 되니까. 근데, OS가 안 따라주면 별로 의미 네. 없어요. 왜냐면 진짜 지금 기대를 많이 안드로이드가 했네요. 이제 64비트 되는데, 뭐,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미리 4기가를 박았어요.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뭐 하겠지만, 대체로 그러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네, 잘 들었고요. 애플 얘기하니까 애플이랑도 같이 연관이 있는 얘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나왔었던 기사, 12월 달에 나왔었던 거였는데, 두가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두가스. 에프가스 얘기하시는 부가가치세. 거죠? 예, 부가가치세요. 이게 예. 부가가치세가 이제 개정안이 나왔죠? 네네. 12월 2일에, 정확히 12월 2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 내용 골자는 그거예요. 해외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을 하겠다. 창의적이야. 아시겠죠? 그게 참 쉽지 않은데. 네. 사실 뭐 부가세라는 게 사업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뭔가 먹고 나면서 영수증 받으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1,000원짜리 먹었으면 그중에 10%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이미 그렇죠. 냈던 거죠, 우리는. 그 부가세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VAT를 포함을 시키느냐 별도인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죠. 맞아요. 어차피 부가세라는 거는 나중에 국가에 다시 사업주가 내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소비자는 사실상 소비자가 내는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죠. 우리나라 부가세를 버튼을 안 보여줘 주잖아요. 안 해외 보여주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부가세가 눈에 보이니까, 뚜렷하게 보이니까, 뭐몇 프로냐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해외는. 일부러 없는 주 해서 우리 직구할 때 택스 피해서 직구 예, 와서라. 확 크니까, 예. 이거 뭐, 앱세상에도 그게 나오는 건가, 이제. 그러니까요. 그럼 10% 정도니까 뭐 저렴하다, 너무 저렴하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하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분야는 좀 돌아 얘기를 하면은 사실 어플리케이션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좀 많긴 했어요. 사실상 지금도 국내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부가세를 내죠. 부가세를 내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해외 오픈 마켓을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그 구글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할 수 있는 게 국내 계정도 있고 아니면 저 우회해서 접속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애플폰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익숙하시겠지만 앱스토어를 미국 계정으로 들어가느냐 한국 계정으로 들어가느냐 일본 계정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이 조금씩 다르죠. 달라지죠. 많이 근데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외국 계정으로 접속해서 결제를 했었을 경우에 그때에도 부가세를 받겠다. 그 그게 얘기인 것 가능, 같아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해외 계정으로 들어가서 사는 걸 어떻게 알지?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은 그걸 보기 위해서는 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해외 계정 사람 거기서 알아야 되잖아. 해외에서 구매가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 서버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VAT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결제 카드 승인 시스템 뭐 그런 내역들 그걸 그러니까 뒤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카드 업체의 데이터를 다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은 뭐 세금이 필요하니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필요해요. 네, 아니면 아까 직구 얘기 잠깐 하셨었지만은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서 지금 뭐 거문머리 외국인들처럼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 계정에서만 또돈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 10% 먹이는 건,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구글이 구글 쪽 제가 이걸 이해했던 거는 그 구글에서 팔고 있는 앱들, 플레이스토어에서 팔고 있던 앱들이 공식적으로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해외 앱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해외 업체인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 앱을 팔던 업체들에게 세금을 받겠다 이 얘기 아니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건 아니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난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해외 개발 업체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 개발사들이 개발을 했는데,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 좀 애매하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구입한 건 누구한테 세금을 모르겠어요. 원래 물려? 부가세라는 게 내야 되는 것들이 많기는 한데, 애매한 거죠, 이게. 이거 좀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이게. 더좀 애매한 게 뭐냐면, 비싼 어플리케이션이야. 계산하기 편하게 돼 있는데, 네. 가끔씩 폭탄 할인 세일 들어오고 이러면 0.99달러잖아요. 그렇죠, 900원. 예, 네, 1000원짜리 0.99달러인데, 1000원. 0.99달러에 만약에 부가세가 매겨지게 된다라면, 1.09 정도가 돼야 돼요. 애매하네. 이거를 하겠느냐? 그건 안될 테니까, 그렇다면 개발하는 쪽에서 부가세를 이제 부담을 해야겠죠, 어차피. 매장 업체가. 어차피 뭐그 사업자가 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뭐 떠도는 내용도 정리한 거 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2,400만 명 정도 매출 이하의 개발 업체들한테는 또 부가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연매출? 연매출로. 아, 그럼 뭐 대부분 되겠네. 그런 업체가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좀 이름 있는 업체들은 그걸 넘을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좀 비슷한 게 앱스토어에서 매출을 올리는 애플한테는 부가세 과세 적용할 수 없다라고요. 아유, 그죠? 애플코리아한테 하면 되잖아. 네, 아, 그죠? 아까 중개하는 사람한테는 부과할 수 없다. 네, 그런 것들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왜냐면 애플이 가져간 30%의 국가별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 뭐 앱스토어 개발자가 뭐 이쪽 제가 보는 사이트 하나에서 정리한 거에 따르면은요. 0.99달러짜리 어플 판매하게 되면 애플에 0.33 내야 되고, 국세청에 따로 0.063 정도를 또 내야 된다. 0.063 정도를. 이게 이거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 1월부터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진행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부가세라는 것들은 어차피 확정 기한까지만 내게 돼 있잖아요. 1년에 두번 정도만 내니까, 한 7월 25일 정도까지? 그때만 납부하게 될 테니까, 조금 더 정리는 되겠죠. 웃기죠? 재밌네요. 누군가 싹한번더 정리해줘야겠죠, 이거는. 이거를 좀 누가 좀잘 정리해서 헷갈리지 네. 않겠어요. 네, 그쪽에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정부에서 차원에서도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대회 맨날 하고 네. 그런 것들 뭐 투자 같은 것들 많이 해주잖아요. 네네. 이런 기술들 좀 같이 좀 들어가야겠죠. 아무튼 그렇겠네요. 이걸 보면은 아, 앞으로 2015년도 여러 가지 세금 인상이 기대가 된다. 훌륭하네. 네, 우선 뭐 확실한 거는 개인 차원에서는 이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분명해요. 네네. 왜냐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구글 미국 계정에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겠다고 VPN 우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애플 같은 게 워낙에 쉽게 돼 있긴 하지만 뭐 그것도 뭐 전화 그렇고요. 저 같은 사람이나 하지 뭐 누가 하겠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박성호님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면 거기 있어요. 일본으로 우회하는 그런 거. VPN 우회하는 방법 잘 나와 있죠. 일본 앱 쓰시면은 저기 건담 게임 있어. 건담 게임. 한국에 절대 없는 문제는 일본어를 알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그거였었고요. 두 번째 예.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가 그 지난 31일 날 테슬라. 네. 발표를 했어요.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펌웨어를 올리겠다고, 자동차 펌웨어를. 원래 최고 시속이 210km였어요. 그러니까 130마일인데 210km로 이제 제한돼 있는데 시속 그걸 250km를 낼수 있도록 펌웨어를 업데이트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펌웨어 업데이트했어. 자동차 펌웨어를 올려가지고 차의 최고 시속을 높였어요. 그리고 최고 시속만 높인 게 아니라 그 가속 성능도 높였어요. 정지상태에서 이제 한 6km 정도까지 올리는데 시간을 좀더 끌어올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어요.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조만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아 이거 아니구나, 우리나라에 안 팔죠, 정말. 아니, 이게 거의 그거 같아요. 우리가 애플에서 나왔던 아이폰 샀을 때 좋았었던 거는 아이폰 3S 사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 어플리케이션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예. 가끔씩 OS를 업데이트 시켜주니까 1년 지난 폰이었었는데도 OS를 새로 업데이트하면 새폰 같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새 걸로 안 갈아타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얘는 대시보드가 기본적으로 약간 스크린처럼 돼 있잖아요. 가운데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 나와 있는데 너무 자동차 자체를 펌웨어를 올리면은 온갖 성능이 올라간다니까 나쁜 것 같진 않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다라는 거겠죠? 그쵸. 일단 그 자동차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은 어디까지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는 진짜 기존의 차와 좀 다를 수 있겠다. 왜냐면 모든 제어부가 다 전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걸또 얘기하는 것 같고. 일단 그 지금 보면은 그 사실 이걸 전이 얘기 들으면서 걱정부터 됐어요. 왜냐면 이 얘기는 해킹도 가능해요. 탈옥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제니 브레이킹. 루팅도 되고. 막앱 올려. 앱 올려. 그런 다음에 300km까지 막. 최고 시속을 한번 300까지 올려봐. 그러면 달릴 수 있을까? 한번 테스트해보면 차 터질 거거든요, 잘못하면. 물론 실험해볼 가능성 있겠네요, 진짜. 거거든. 그러니까 그 향후에 스마트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많은 회사가 스마트카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스마트카의 가장 우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를 누군가 해킹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펌웨어를 어떻게 올리겠어요? 네트워크로 올리든지 뭐 네. 그렇게 할것 같은데, 저도 제품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펌웨어를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올리겠지만, 이 펌웨어를 올릴 수 있다, 올려서 성능을 바꿀 수 있다, 네. 자유자재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펌웨어를 올린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핸드폰도 가끔씩 펌웨어 올리다가 먹통 되잖아요. 네네. 전자부터. 충분히 가능하죠. 뻥날 수 있어요, 그쵸. 이거. 벽돌 됐어요, 제 테슬라. 그럼 이제 테슬라에 전화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뭐, 컨트롤 알트 대를 누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원키를 17초 동안 눌러주세요, 이런 것도 그쵸. 있는 거죠. 볼륨 아래 그냥 전원키 눌러서 뭐,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 초기와 공장 초기와. 하여튼, 공초회라 뭐 이런 거라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 이게 구글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조만간 네. 생각해보면, 그 지금 테슬라 치는 차 자체가 이런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지만, 네. 그 다른 데들은 차 자체는 안 올라가더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막 이런 게 들어가서 그 걔네들도 업데이트 치고 막 이러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드로이드가 이제 장시에 들어가잖아요.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들어가면 누군가 분명히 탈옥 시도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렇겠죠. 지금도 루트 되는데, 루팅 되는데, 네. 누군가 충분히 루팅 해보려고 그럴 것 같아요. 뭐 별의별 게다될수 있겠어. 그차 안에서도 할수 있는 그리고 것들이면. 저기 애플도 뭐 제일브레이킹 하잖아. 근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발표한 거는 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들은 없으니까. 아, 근데 아직. 생각해보면요, 차를 해킹한다. 아, 차를 이제 해킹이란 말이 이제 안 좋은 쪽 말고 어쨌든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루팅을 한단 말이죠. 네. 어플리케이션만 설치를 해, 우리 폰에서 하는 것처럼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일단은 예상해 볼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이제 조만간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대단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무인 조정 자동차. 네, 좀 그러니까 나온다 우리가 지금 그러죠.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그거를 타록한다. 그러면, 만약에 해킹으로 진짜 해킹이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움직이는 방향을 추적해서 나한테 정보를 날려주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운전해버릴 수도 있어.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그렇죠.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게 테러예요, 테러. 왜냐면 무인 자동차에다 폭탄 실어서 보내버리면 되니까. 저 마치 스마트폰을 게임하듯이 자동차 조종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테슬라의 그 업데이트 소식으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소식이에요. 많은 시사점도 있고. 빨리 영상이라도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누가 업데이트 치는 거 한번 올려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아직 안 올라갔나? 유튜브에 있으면 업데이트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거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몇 스마트폰 년 말려놔 안에 사실상 업데이트 하는 자동차 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맨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아직. 어딘가 OS 시스템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O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그거 하나로 모든 게좀 바뀌게 되는 거니까, 뭐 집도 해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죠. IoT의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보안. 네, 그런 문제. 보안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아마. 문제가 많이 되도 될 거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가장 많이 변할 걸로 예상되는 게그 IoT의 급격한 발전인데, 네. 급격한 발전 뒤에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보안 업체가 한번더뜰 수밖에 없겠네요. 업체도 보안업체인데, 재밌겠지만. IT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계속 먹거리가 생겨요.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지. 먹거리는 끝없이 생기죠. 보안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나네요. 아니, 안 보였죠? 아직 안 봤어요. 아, 그거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영화는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던데. 영화 자체로는 별로라던데. 아, 좀 애매하죠. 크리스마스 때 괜히 터트려가지고 연말에 돈 엄청 벌었다면서요, 그것도. 노이즈 마케팅은 누군가 확실히 했어요. 그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던데. 네. 누군지 머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부 소행이면. 마찬가지 그러게요. 안될것 같은 컨텐츠로 돈 버는. 둘리 다 터지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테슬라 얘기는 또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이제 뭐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뭐 테슬라는 사실 엄청 대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CEO도 그렇고요. 앨런 머스크. 그 아이언맨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잖아요. 뭐 네, 그러니까. 아이언맨을 현실화하면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얘기를 했죠. 네, 그분에 대해 더 자세한 거는 아마 인터넷 뒤져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 하는 블로그나 기사 뒤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다음 두 번째 소식은요. 이거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공공 데이터 개방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드디어 정부에서 2015년에 개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동산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정부가 갖고 있었던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쓸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다. 한마디로 갖다가 써서 활용해라. 이게 거죠. 이게 보면은 부동산, 기본적으로 그렇죠. 부동산 종합 정보에 대한 것들, 전국의 상가와 상권 정보들, 그리고 진료, 투약, 건강 정보들 있죠. 지금 보면 들어가는 것들이 부동산 쪽에서는 국토부 쪽에서 같이 관여를 했고요. 건축물이랑 토지랑 공시지가 등이 개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가 뭐 부동산 업체들 워낙 많잖아요. 그런 데들이 자체적으로 중개 시스템을 만들 때쓸 수도 있는 거고요. 공시지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혹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일반인들이 가져다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 공공 데이터는 조금 네. 공개가 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공공적인 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방? 최근에? 뭐 방 쉽게 구하는 거라든지. 네네. 그런 거라도 좀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요거보다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요두 가지인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네. 좀 몰랐는데 카페하고 음식점 등 270만 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네. 상가 데이터예요. 상가가 해점되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지역에 어떤 카페들이 있고 어떤 음식점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 그 많은 경우에 그런 게좀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뭐 네. 네이버 지도를 보고 찾아갔는데 없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겠네요. 많이 예. 개선되죠. 사실 부동산 값을 볼 때에도 그 네이버는 그래도 최근에 확인 매물이라 그래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게 올라오기 전까지 보기 위해서는 그 국소부 사이트를 가졌어요. 아주 아파트 실거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야지만 데이터가 정확하니까 그걸 봤었는데 거기서 조금 진일보하는 거죠. 이제 내년에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네요. 이제 창업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 데이터만 볼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가게들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볼수 있게 될 거고요. 예. 전체적인 자영업 성공률하고 아예 그 창업 컨설팅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많이 변하겠네요. 그 전에 접하기 힘들었던 정보를 이제 쉽게 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훨씬 쉽게 접하고 앱이 막 나오고 그렇게 될 테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쪽에 컨설팅 하던 데가 갖고 있던 정보들을 일반인도 접한다는 거는 또 그런 데들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어떻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디어를 많이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헬스 시장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건강 정보들 쪽에서 공개하는 거 보면은요,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병의원이랑 약국 이용 내역까지 공개할 수 있다 그래요. 아, 병의원이랑 개인 거 공개하는 건 아니죠? 요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것들 정보 동의가 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쓸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개인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쓴다? 그게겠죠? 그래야죠. 안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건강 그거는 검진 상당히 결과라든지 위험한 이런 정보네. 것들 우린 다 흩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강 검진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겠지만은 그 데이터라는 거 일일이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봐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한 1,600억 건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얘네가 이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맞춤형 주치 네. 이게 이제 스마트 헬스하고 같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통합 관리인데, 그 네. 데이터 통합 관리가 될 거라는 얘기인데, 뭐 좋겠으면 좋겠지만, 참 주의해야 될 면이 많겠네요. 그걸 공개하면서도 신경 쓸 부분이 많은 정보 같아요. 특히 건강정보나 이런 거는 헬스 시장에 사실 쉽게 안 열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개인들이 네. 자기 좀, 자기 아픈 정보를 남에게 이렇게 유출하는 건 사실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험사 쪽이라든지 그쪽이랑 좀 연관될 수 있겠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또 동의 안 하면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우리나라 가입 동의하면 다 그렇게 돼 까다로 있잖아. 동의 안 하면 안 돼, 가입 안 되잖아. 아씨 뭐가 이상해져. 뭐 보면은 할수 있는 DB들 지금 공개된 걸 보면은요. 농축산물 가격. 네. 예, 요거 농수축산물 가격이라고 하니까 뭐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유용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DB 등산로 의심있어요. 등산로를 공개하겠대요. 등산로 등산로하고 그건 공개 안돼 있나? 그런가 봐요. 등산로에 있는 국가생물종 DB까지 공개한다 그래요. 아,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등산로는 원래 좀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런 것들 집대성할 수 있으면은 그런 거 만들 수 있겠죠.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등산하면서 이제 식물들 보고 찾아보는 것들? 네, 그런 거좀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데이터들은 단독으로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네. 것끼리 묶이면 더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합쳐줘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특허청에서도 그 오픈 API라고 공개했어요. 아예 예, 840만 건을 공개해가지고. 특허청이면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람들이 특허 누구가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들. 그렇죠. 혹은 내 거를 뭐 팔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이 아니면 특허를 이런 누가 가지고 있을까?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특허로 나와 있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근이 어려웠으면은 공개를 했으니까 누구나 신청하면 API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공공이니까 그것도 이제 공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자 되시니까 뭐 이런 것들을 밑단에는 이제 당연히 정부 3.0이랑 창조경제 원천 때문에 활성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뭐잘안될것 같진 않네요. 그래도 일단 나갔으니까 온갖 게 나오겠죠. 소프트웨어 같은 거나. 이게 머리를 좀잘쓴것 같은 게 올해 창업 경진대회를 몇번 했어요. 네, 이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할수 있을까? 라면서 창업 경진대회를 해왔더라고요. 거기서 뭐 클린머니 재테크에 관련된 거라든지 레드테이블이라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국내에 있는 음식점들 공개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상을 받은 게 있고요. 이 데이터들은 이게 주소가 맞는 것 같은데 www.data.go.kr로 들어가면은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 되게 단순하게 잘 정했는데. 그렇죠. 예. 데이터.go.kr이야. 오랜만에 보는 깔끔한 정보 사이트인 것 같아. 주소가. 네. 저도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뭐 데이터 다루는 사람들이 머리 반짝하고 떠오르시는 것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내년 계획 세우실 때나 신규 사업들 정할 때, 올해 정할 때, 이 데이터 쓰면은 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쵸. 데이터가 네.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달린 거죠. 네. 데이터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버스 어플 같은 경우죠. 버스 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가 그 데이터 활용해가지고 편의성을 제공해줬던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누가 먼저 상상해서 만드냐의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는 데이터 가지고 또 한바탕 내년에 앱이 많이 나오겠네. 네, 뭐 순차적 지금 이거는 뭐 얼마 안 되고 앞으로 263종에다가 연내까지 73종이 추가된다라고 하니까 뭐 일단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 풀겠다는 것 같아요. 네, 뭐풀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은 풀어야죠. 보안 네. 쪽에 문제만 없다면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음하고 구글에선 이미 API 호스팅이랑 공공 데이터를 좀 쉽게 볼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안 놓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두 번째 얘기는 이걸로 이제 저의 마지막 얘기가 되겠네요. 끝낼게요. 네, 재밌는 얘기죠. 올해가 무슨 해냐? 올해는 되게 중요하네요. 양띠요. 백서 퓨처 2에서 네. 마티가 미래로 가잖아요? 그 네네. 미래가 올해예요. 말도 안 되는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거예요. 그 마티가 혹시 오지 않는지, 네. 그잘 드로리안이 날아오지 않는지 잘 지켜보시고, 물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그때 2015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잔뜩 보여줬는데, 없어. 실현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사실 제가 봤는데, 열몇 개가 있는데, 그 디지털 히어로 그 페북 페이지 들어가신 분은 제가 올린 걸 봤을 거예요, 아마. 네, 아, 재밌어요. 리스트 쫙 올린 걸 봤을 텐데, 뭐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보죠. 사실 그 내용이랑 좀 겹치지만 거기에 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조금 네네. 틀릴 수 있죠. 첫 번째가 거기 이제 그 매셔블에서 다룬 거예요, 내용은. 네. 매셔블에서 내용을 다뤘는데, 식품을 공그 완전 수축 건조를 해서 손바닥만 했던 피자가 딱 네. 놓고 끓이면 진짜 실제 피자 사이즈로 딱 되는 게 있어요. 패밀리 사이즈 피자로 딱 변하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 백서퓨처에 보면. 예. 제품은 블랙앤데커 거고요. 블랙앤데커 미국에는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공구로 유명하지만, 블랙앤데커 거고요. 기계 이름 하이드레이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제품 없죠, 아직. 그렇게까지 수축을 해서 확대까지 해주는 그런 제품은 없고요. 뭐 일단 냉동건조 제품을 지금 데우는 수준이죠, 현재 수준은. 그때는 좀 사실 그렇게 작아지면 냉장고가 되게 널널할 거예요, 아마. 냉장고를 이렇게 냉장고가 압박을 아니라 해보면. 그 알약 케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좀, 아니, 그럼 뭐 그때 피자는 손바닥만 했어요, 그래도. 손바닥만 하면 네. 그게 확대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수축 건조가 되진 않죠, 지금 기술로도. 아니 계속 생각이 나는 게뭐 그거 보고 나왔었겠죠? 우리 드래곤볼. 네. 그 캡슐. 네, 캡슐. 예. 사실 좀 그건 과잉, 그건 말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보면, 이거는 사실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개를 산책시켜주는 자동 그 워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 드론 같은 게 이제 개를 끌고 다녀요. 네. 개가 드론을 안 무는 게 신기하지. 드론을 공격할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서 보면은 드론이 개를 산책을 시켜요, 그 영화 장면에. 그러면 근데 사실 되게 현실적이에요. 현재까지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원격으로 그렇게 일정 구간을 날아갔다가 원복할 수가 현재 기술로 완전히 되느냐, 그거는 좀 근데 최근에 그 키스타터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가능도 할것 같아요. 좀 많이 안될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 강화는 할것 같은데, 조만간 기대가 됩니다. 나오지 않을까. 잘하면 올해 누군가 이 영화에 필 받아서 누가 하나 키스탄에 올리지 않을까? 그거랑 자국에. 더해가지고 뭐였지? 그 개번역기. 개번역기는 예. 이상하네. 그 아, 그거는 아직도 이제 시간을 못 봤는데. 많이, 많이 현실화됐죠. 개 번역기는. 근데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앱은 있어요? 개 번역기. 예, 앱은 그런 있어요. 것들을 같이 맞물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개를 막 보내. 개 말을 해, 이제 그 드론이. 너 그렇지, 가. 그러고. 길에 통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실내 정원이에요, 실내 정원. 실내 정원. 과일이랑 야채를 키우는, 실내 정원인데, 이게 천장에서 내려와요, 실내 정원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실내 정원은, 지금도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실내 정원처럼 조그맣게, 그, 네. 부침개가 있어요.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하는, 재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채 같은 걸 재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팔아요. 근데 이제 얘처럼 이제 천장에서 내려오거나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뭐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여기는 이제 조금 그 정원이 좀 화려해요. 영화에서 보면 네. 온갖 야채가 과일과 야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뭐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아예 없는 기술은 아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고 네 번째가 조금 어이없는데 그네 번째 팩스기가 부활을 했어요. 어떤 거요? 팩스기가 나와요. 아, 팩스기. 팩스 밀리. 네. 팩시밀리로 그 마티한테 너 잘렸어라고 이제 회사에서 통보를 하거든요. You are fired 하면서 이제 그 종이가 쭉쭉쭉쭉 나와요. 막 여러 개의 팩시밀리 집에 막 팩시도 막몇 개야. 팩스도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어 집에. 근데 거기서 다 나와. 너 잘렸다고. 그런데 이건 좀 약간 그때 기술로는 팩스가 그때까지 갈 거라고 지금까지 갈 거라고 앞으로도 집에 저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지금 팩스는 거의 안 쓰죠. 집에 뭐 있으시는 분만 쓰고 다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팩스 이거는 조금 미래를 너무 그러니까 미래를 조금 예측을 할때 조금 빗나갔다기보다는 너무 이좀덜 발전하게 예측하는 사례 뭐 이렇게인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팩스 자체가 그 워낙에 신기한 물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자체도 팩스도 그 글자를 뜻만 봐도 묻는다는 신기한 거지. 것 같아요. 왜냐면 한쪽 위에다가 그 원본을 집어넣으면은 네. 다른 쪽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원본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맞아요. 게 솔직히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아니라 SF 소설들이 이랬던 것들 보면은요. 그것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마치 이제 인간을 복제해가지고 딴데 보내는 것처럼 그런 전송 원리를 팩시밀리에서 찾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어차피 정기신도라지. 타임머신이라는 소설? 네,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전기신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분자로 막 쪼개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2015년에도 남아있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네. 지금은 종이랑비 때문에 그걸 쓰느니 왜 팩스를 쓰고 말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전화 안경이에요. 전화안경이요. 예, 그러니까 전화 안경은 사실 이제 구글 글래스가 약간 애매하게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현실화 거의 됐다고 봐야죠? 그쵸. 제품화는 할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죠? 안경형으로 써가지고 통화를 할수 있는 단계는 온 거예요. 뭐, 이거는 거의 현실화 됐다고 봐요. 근데 조금 투박해요. 그 영화에 나오는 거는 고글 형태에 가깝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잘 예측한 거 아닌가. 거의 시대에 맞게. 2015년에 될 거라고 예상한 거에 거의 흡사하게 예측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건 정말 예리한 것 같아요. 그 호버캠이란 거를 그 예측했어요. 호버캠이요? 호버캠? 호버캠이 뭐냐면, 로봇인데, 야, 예. 로봇이란 드론인데, 드론. 카메라 달린 드론이 뉴스를 촬영을 해요. 뉴스를. 그러니까 드론이 촬영을 해요. 요 뉴스라기보다는 하여튼 호버캠이라서 셀피죠, 이제. 셀카도 호버캠이 찍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이거 되게 지금 있잖아요. 사실 그런, 그 드론 날려서 셀카 찍는 드론도 조만간 나온다고 하고, 그렇죠, 그거는. 드론으로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을 찍는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맞춰서 예측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거의 적중한 사례. 호버캠. 이거는 좀 그랬고, 얼마 전에 텍사스, 거기면 자동주유소가 나와요. 자동주유소. 네. 자동주유소는 사실 이때도 그 전기차라는 개념이 사실 그 영화에는 없어요. 연료를 넣어요. 쓰레기로. 쓰레기로? 쓰레기 같은 걸막 연료로 넣는데, 네. 지금 그 영화에서도 이제 주유소를 차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유성형 주유소 자동차가 이제 주차가 돼 있고 네네. 주유소에 자동으로 로봇이 이렇게 딱 꽂아서 주유를 해요. 그 주유기에다가 로봇이 직접 꽂아가지고 주유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뭐야 누구야 테슬라에서 네. 그 전기 케이블이 뱀처럼 움직이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충전 케이블이 네. 뭔가 비슷하긴 해요.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전기 케이블이 확 무슨 만화에 나오는 것 같잖아. 공각기동 대로 막 전선이 막 움직이잖아요. 촉수염으로 돼, 촉수염으로. 이게 촉수물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만화를 너무 많이 본다고. 그래서 이런 주유에 대한 것도 예측을 했는데 아직까지 요거는 완전히 현실화되진 않았죠. 아직까지 사람이 꽂고 있어요, 주유기는. 그럼요. 요즘에 제가 꽂아요. 셀프 주유. 네. 그리고 그래야지 좀 그리고 주유소에 그렇게 비싼 기기를 갖다 놓기도 사실 좀 그렇고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어그 지문인식 도어록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요즘에 나 뭐 이건 얼마든지 지금도 흥미가 구현할 수 나가니까. 있겠죠. 애플이 터치 아이디를 만약에 공개를 하면은 본격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요. 지문에 이게 대해서 외국은 반감이 많았는데 그 반감만 깨트려지게 되면은 예. 사실 뭐 홍채인식보다도 그 굉장히 편리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지문인식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자체가 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문인식 도어록이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 창문에 네. 스크린처럼, 그러니까 창문이 투명한데 이제 평상시에는 만일 밤이에요. 밤이면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스크린으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하. 이미지가 딱 나오게. 그러니까 막 이래 자기가 보고 싶은 해외의 무슨 경관이 딱 나오게. 창문 유리에. 뭐 이것도 현재 가능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가능한데 비싸서 그렇지. 현재 가능한 기술이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집에 빨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집에 보기 싫은 막 이래 창문 밖에 암 좋은 게 많다. 네. 그러면 창문 좀 하면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되게 막 꺼지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하면 좋고 제가 옛날에 어떤 아파트 갔는데 아파트가 아니지 빌라를 갔는데 뒤에 베란다 딱 쳐올 때 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옹벽이 가리고 있는 거야. 네네. 아, 그런 그건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 위험하죠. 같은 경우에 거기에 그런 창을 대면은 보기가 네. 상당히 좋겠죠.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자동 건조 재킷이에요. 영화 보면서 그 옷에 젖었는데 바람 샥 나오면서 말려주잖아요. 현실성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 제가 이거는. 지금 계속 말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가물가물하게 막 생각이 날거말거 하는 거 있죠? 예, 네, 영화를 다시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 건조 재킷은 그 얘가 호버보드를 타고, 이따 호버보드 얘기 나올 텐데, 호버보드 네. 타고 가다가 이제 피하면서 물에 뛰어들거든요? 예. 이제 상대방이 이게 야구배트를 들고 이제 때리러 오는데 얘 물에 뛰어들어서 피해요. 네. 그 맞아, 옷에 딱 맞아, 맞아. 젖었는데 나오니까 이제 확 바람이 나와서 말려주거든요. 물론 이 옷은 사이즈도 변해요. 쭉쭉쭉쭉 줄어들어 막. 내 몸에 맞춰서 줄어들고 막 바람도 나와. 네, 그게 진짜 스마트 재킷이죠. 둘 다, 그러니까 막 말을 해요. 막 스마트 이렇게 옷을 말립니다. 막 아직까지 현실 안 됐고요. 이 정도 출력이 나오는 바람이 옷에서 나오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옷을 말릴 정도의 출력으로 그 바람이. 정도면은 더 몸이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는 어디서 나며, 이 출력은. 여하튼, 뭐좀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저이 장면 되게 좋았어요. 네, 영화 자세한 설명을 원래 생략하는 게.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나이키 신발이 나오죠. 아, 나이키. 신발 탁 맞아요. 신으면 쫙 줄 조이는 거. 네. 이 자동으로 줄이 조이는 신발은 발표가 됐어요. 그본 최근에.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발표가 됐고, 근데 이 똑같이 생긴 신발은 나이키에서 특집으로 한번 내놨어요. 특별판 한번 내놨고, 네. 지금은 한정판이라서 지금 아마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신발. 물론 이렇게 신발까지 자동으로 줄어들진 않아요. 하지만 제품은 나이키에서 똑같이 생긴 걸 한번 내놨고요. 이렇게 그리고, 백투 퓨처 덕분에 나온 거죠? 네. 근데, 이 보면 신발까지 촥 줄어들면서 나이키의 로고에 불이 확 들어와. 아, 간지나는 거죠. 이거는 조만간 이런 신발 나오지 않을까. 나이키에서 아마 똑같은 거 내놓을 거예요. 이 벨크로 줄어들, 이게 줄 줄어드는 게 확실히 구현이 되면 똑같은 거 나올 거예요. 확실히 팔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호버보드가 나오죠. 호버보드. 아, 그래, 그거 마지막으로. 기다렸어요. 호버보드. 마지막으로 호버보드인데, 예, 스케이트보드죠. 호버보드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버전이 나온 거죠. 작년에. 한 1cm 뜨나? 뭐 이런 버전으로 나왔어요, 지금. 영어에서는 5cm 이상 뜨거든요. 많이 떠요. 근데 지금 작년에 나온 제품은 물론 이제 데모 버전 정도 수준. 뭐 3cm요, 3cm. 프로토 버전 수준이지만 거의 한 2, 3cm 한, 그러니까 그래. 눈에 이게 단단단단 이 정도 보일 정도로 뜨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품이. 뜬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왜냐면 그렇게 하나 나와야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아, 진짜 이거 사고 싶다. 영화처럼 잘 뜨려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야, 근데 이거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 배터리가 15분이네. 네. 15분이 영화에서 그 장면 찍을 수 있어요. 그 아, 피하는 장면. 15분 써 있고. 예. 네, 그 피하는 장면 찍을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12가지 얘기를 했어요. 12가지를 이제 매쉬업을 해서 다루었던 거그 순서 그대로 했어요. 왜냐면 뭐그 순서 그대로 했는데, 아, 현재 구현되어 있는 수준 뭐 이런 것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거 말고도 그 미래를 예측한 장면들은 2015년 딱 정해서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 다른 영화나 만화에서도 이렇게 네. 미래 예측해서 기술을 이런 거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사실 그런 거 드림이잖아요, 드림. 그래. 그 드림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게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거 있어야 되죠. 애들이 만화 보거나 영화 보거나 이런 거 너무 막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SF는 전 강추입니다. 네. 저 SF 너무 옛날에 많이 봤는데, 아, 요즘엔 안 봐가지고 다시 봐야 되겠어요. 저는 요즘에 송우님 덕분에 엄청 보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 나 재밌는 거 찾았어. 2015년이 백투더 퓨처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에반게리온이 이때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에반게리온이, 아, 맞다. 에반게리온이 거기 보면은 연도가 또 막, 어떻게 나오지? 이 배경이 2015년이었어. 이 95년에 에반게리온. 나온 거잖아, 이 만화가. 뭔가 일본도 좀 불안하고, 훌륭하네. 그 2015년이니까 2000년에 이미 빙하가 녹고 대참사가 일어났어야 됐고요. 대참사 15년도에, 났잖아. 15년도에 예. 올해부터 사도가 등장해야 돼. 사도. 그럼 걔네 땅속에다 에반게리온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벌써 2015년이구나. 무섭네요, 진짜. 대단해요. 예. 아, 근데 진짜 SF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게. 그 뭐랄까. 백투더퓨처 다음 편이 나온다, 나온다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올 거예요.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별로 몸이 안 좋잖아요. 아, 너무 안 좋죠. 예. 안 나올 것 같아. 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모르겠는데. 편에는, 네. 다음 번에는 좀 비슷한 걸로 네. 심슨에 나오는 기술 얘기를 한번 우리 SF 특집 한번 가죠. 해볼게요. 심슨도 이런 기술 되게 많이 나와요. 다시 다음 편에는 심슨 얘기를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스타트랙 보고서 좀 준비 좀 해볼게요. 스타트랙은 다 보려면 죽어. 아, 이거 봐야 돼. 몇년 걸릴 거, 몇 년. 아, 보고 싶다. 그, 뭐, 성우님 덕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으면은, 성우님이 저한테 그, 파토의 팟캐스트 추천해 주셨었잖아요. 네. 저 엄청 열심히 들었고요. 재밌어요. 어렵긴 하지만,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들을만해요. 그거 들으면서 제가 태양계 연대기까지 봤고요. 제가. 그, 과학적 구라. 그렇죠. 예, 옛날에 잊고 있었던 게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다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스카 이런 것들. 제가 나중에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밤새일 거야, 아마. 아주 그걸 보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게딱 떠오르네요. 그 SF가 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그 희망이랑 그렇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로망. 그 재밌잖아요. 맨날 똑같으면 재미가 없는데 맨날 하루하루가 맞아. 그 외계인이 있어야 재밌을 것 같고 이런 신기술이 좀 있어야 재밌을 것 같고 타임머신이 있다고 믿으면 재밌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죠. 솔직히 산타가 있다고 믿으면 재밌거든요. 네, 저희가 IT에 대한 거 이거 다루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미가 네.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야. 맞습니다. 더 재밌게 계속 방송을 하겠네요. 예, 네, 저, 마지막이네요. 네네. 예, 네, 마지막으로. 아, 너무 많이 해서 지겹기는 하지만 스마트워치. 전 이번에 몽블랑 스마트워치를 좀 얘기하려고 준비해왔어요. 그 밑바닥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몽블랑에서 스마트워치를 만들어줬어요. 참나. 조금 와치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뭐 정통적인 정통 이상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한마디로서 몽블랑도 뭔가를 만들긴 만들었고 몽블랑도 시계를 만듭니다. 네네. 국내에서는 워낙에 만년필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혹은 가끔씩 이제 간지나기 위해서 숨기시는 분들이, 간지를 숨기시는 분들이 몽블랑 지갑, 네. 머니클립 이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얘네가 시계도 만드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시계줄에 우리 그 보통 시계줄을 차게 되면은 스텔로 되어 있는 시계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매듭 있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디스플레이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시계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시계줄 전면도 아니고 시계줄 바닥 부분에 9인치 금지간죠? 스크래치 날것 같아. 날 수도 있겠죠. 0.9인치. 예, 0.9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갖다 붙여놨어요. 네네. 근데 얘가 어차피 시계하고는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그래서 뭐 현재 있는 시계는 뭐 아이폰 일반 안드로이드, 시계니까, 예. 일반 시계 그냥 아무거나 갖다 껴도 돼요. 그래서 뭐 근데 이렇게. 약간 시계가 그끈 부분이 디자인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있잖아요. 큰 부분이요. 약간 공간이 좀 넓어서 시계줄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건 그래요. 예, 좀 좁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대충 시계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약간 그 틈이 좀 많이, 끈이 좀큰게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나오고 나면은 사이즈 맞춰서 조정하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시계줄이 사실상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는 건 시계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별도로 팔죠. 그렇죠.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카이로스라는 회사에서 네. 한번 시계줄에다가 하는 걸 한번 내놓은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성우님 한번 얘기해 주셨죠? 예, 그게 제품이 한번 그 킥스타터인가 인디고고인가 한번 떠가지고 걔도 네. 그런 게 그냥 시계 자체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계 자체를 노리면은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쵸. 시계를 갖고 있으니까 너가 갖고 싶은 아날로그 시계 사고 끈으로 얘를 달아. 그럼 되잖아.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쪽을 노리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는 잘 쓰는 거죠. 보통 스마트 와치 하면은 기존 와치하고의 경쟁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손목에 두 개를 차고 다닐 순 없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줄만 갈아 껴라. 그 아날로그하고 두개다쓸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기스 문제. 바닥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면 윗부분에 있는 것도 기스가 나는데. 그 타이핑할 때 이거 막 걸리적거리는 거 장난 아니에요. 시계를 풀어놓죠, 보통은. 그러니까 풀어놔야 돼. 근데 근데 또 걔. 스마트워치는 알람을 또 진동으로 줘, 대체로.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진동이 느낄 수가 맞아요. 이건 뭐, 하나의 재미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주목할 건 그건 것 같아요. 몽블랑이 요즘에 시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게, 갤럭시 노트. 네, 노트펜. 네, 노트펜이 나왔었죠. 노트펜이 나오고서 실제로 그 캘리그래피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갖고 행사 같은 것도 좀 많이 열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위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미리 대응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자기네들을 나름대로 발빠르게 스마트한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체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기존의 문구 시장이 어차피 그 IT가 발전하면서 문구 시장이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아무래도 기존만큼의 그런 시장 장악력을 갖지 못하니까 네. 아무래도 약간 뭐라고 할까 그런 류의 스마트류의 그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스마트에 익숙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려고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약간 그런 스마트한 것들을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점점 맞아요. 펜안 쓰고 글씨 안 쓰는 사람들. 요즘에 이제 아날로그가 얘기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아날로그 그리고 뭐 디지털 펜 이런 것도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디지털 펜이나 우리가 지금 디지털 펜들을 계속 연속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제품들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요. 하여튼 훨씬 많고 그런 디지털 펜 자체도 그렇게 펜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잘 꾸미는 사람도 의외로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시장이 그런 한계가 느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IT 쪽으로 자꾸 조금씩 더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갈수 있는 시장이 어디인지 찾는 거고. 뭐 몽블랑은 나름대로 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갈수 있는 방향이 어딘지 고민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예 안 하는 일단 것도 뭐 사실 없죠. 네임밸류가 워낙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저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데하고 제휴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얘는 다른 데랑 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끊이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해서 팔면 되거든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기술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들 얘네랑 다 연동된다라고 하니까 기본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화, 문자, 달력, 그 SNS, 이메일, 이메일들은 그 운동량 측정하는 것들 뭐다 되니까 시계줄만 아마 구매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300달러 그 정도라고 하니까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몰랑이면 가격을 낮추진 않겠네. 괜찮나? 완제품은요,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요. 3,000달러. 시계 얼마짜리야 도대체? 주류 300달러인데. 시계는 그냥 싼거 사시고요. 줄 맞는 싼거 사시고 그냥 USB 연결할 게 낫겠네. 뭐, 이와 덧붙여 얘기하자면, 스마트워치에 얼마 전에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소개하시는 게 새로 나오잖아요. 알카텔 거. 네네. 알카텔이 요즘에 좀 시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 그게 뭐 원래 스마트워치도 있지만 걔네가 이제 조만간 폰도 내놓거든요. 폰을 내놔요. 걔네가. 원래 알카텔 폰을 네. 사요. 근데 그 폰을 내놓는데 걔네가 그 파이어폭스, 안드로이드, 윈도우 폰을 한 폰에다 넣겠다고 그랬어. OS 세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OS에 전환할 수 있게. 야. 물론 그 정확하게 그런 의미로 쓴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면밀하게 읽은 게 아니라서 그냥 세 가지 OS가 가능한 폰이 나온다는데 그냥 OS를 탑재를 할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세 개의 OS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수 있다는 건지 그건 명확하지 않지만 세 가지 OS를 쓸수 있는 폰을 내놓겠다고 그랬거든요. 알카텔이 한동안 되게 조용했는데 이게 아마 프랑스 회사일 거야 아마. 드디어 이제 뭔가 절치부심한 걸 내놓는 것 같아요. 내년 올해 시장 되게 재밌겠어요.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예. 동그래가지고 이쁘게 돼 있는 것 같고. 예, 시계 스마트워치 완전 동그랗게 구현했는데 특히 실물이 가격을 좀 경쟁력 있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뭐 이번에 CES에 나올 거예요. 1월 달에 있는 CES에 다음 편에 CES 얘기해야 되겠네. 예. 며칠이죠, 참? 며칠이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네, 1월 달에 CES 있고. 2015가 네. 저희가 한번 보고 나서 CS 편도 다뤄봐야 될것 같습니다. CES 2015. CES 2015가 화요일부터요. 아, 화요일. 회부터요? 얼마 전 화요일부터 주네요? 금요일까지. 예. 아, 바로 다음 주네요? 네네. 아, 재밌겠다. 네, 열심히 보고서 또 얘기를 네. 해보죠. 예. 그래요. 스마트워치 요 얘기 마무리 지었던 이유는요. 아마도 이것도 퍼지기 위해서는 가격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고가였었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으면,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이랑 같이 끼워서 주다 보니까 조금씩 퍼지긴 했고, 특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죠. 스마트워치가.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10만원대? 10만원 이하대가 아닐까 싶은데, 거의 접근할 정도로 저가 제품들은 온것 같습니다. 초기 제품들이 그 가격에 왔죠, 이제. 초기 네네. 초기 제품들. 뭐, 패블도 그렇고, 뭐, 스마트워치 나머지들도 그러니까, 그럼 올해 스마트워치가 조금 더 퍼지지 않을까 싶은 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품. 네, 아무래도 좀더 사겠죠. 전보다는 조금 더 구입했고, 애플이 또그 불을 칠 거고. 네. 그때를 딱 들면 이제 조금 더 팔리겠지. 예, 그, 저도, 계속 수시로 중고나라에 들어가고 있다고. 아, 진짜 고민돼요. 페브라치를 살까 말까. 예, 예. 이러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 여섯 가지 소식 이야기 드렸었고요. 여섯 가지에 대한 소식들 다음 주에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저희 방송 올라온 것 동시에 텍스트로도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올려놓을게요. 재밌겠네요. 예,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